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경축 전국농업근로자 예술축전 입선자들의 종합공연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가 9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